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중국, 몽골, 웬남, 라오스,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이란, 인디아, 캄보지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도이칠란드, 마지아르, 영국, 로마니아, 벨라루시, 볼가리아, 스위스, 체스코, 프랑스, 볼스카, 에스파냐, 이탈리아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에서 경축위원회 업적 토론회, 좌담회,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졸람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절세 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